전국 기상수문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13일과 14일 기상수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각 도기상수문분국 등 여러 단위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예보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상분과 수문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일기예보의 종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7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상수문예보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관측망들을 완비하며 기상관측설비들을 현대화하는 데서 이룩된 경험들이 교환되었습니다. 또한 수력발전과 관계형 조수지들의 물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제안들도 발표되었습니다.